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철인 지금 그 어디서나 달콤하고도 고소한 군밤 군고구마 냄새가 풍기고 있습니다. 평양시만 놓고 보아도 거리의 곳곳에 군밤 군고구마 매대들이 전개되어 사람들을 끌고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매대 앞에 선 군침이 꿀꺽하여 고주는 못 지납니다. 나도 한 봉지, 너도 한 봉지 사들고 허허 불며 입에 넣을 때면 씹는 맛 하도 감미로워 흥그러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옛적에 산골에 모르나 다리가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른단 말을 낳았다지만 봉지 속에 군밤 군고금 앞에서야 어찌 모르다리가 수지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렇듯 군밤 군고구마는 우리 교리 누구나가 좋아하는 음식인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맛있고 영양가 있으며 양리작용을 하는 밤과 고구마를 생활에 도울리 이용해왔는데 군밤 타령의 노래 흥겹게 부르며 요롯이 모여앉아 밤총대를 하는 것을 하나의 풍경으로 여겼고 군고구마 맛을 나누며 나서 자란 고향 산촌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민족의 향취 풍기는 군밤 군고구마는 오늘 우리 민들의 생활이 한껏 생기를 더해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노래 군밤 타령, 훌훌 불며 먹는 군고구마, 우리 민족 제1세 이 순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람 부노나 어사돈네 하돈네 군밤이요 그래 삶은 밤이로구나 구경을 가세 구경을 가세 군강 사가대로 에라 산구경 가잔다 어사돈네 하돈네 군밤이요 이러군나 달맞이 갔세 달맞이 갔세 강릉 경포대에라 달맞이 가잔다 얼싸돈네 하돈네 낙엽이로구나 싸돈네 하돈네 저는 멋지나 큰 고구마집 그 흐스한 그 냄새 나를 붙잡네 달고도 맛이 좋아 나도 한 봉지 따끈따끈한 큰 고구마 고구마요 마시로다 우리 생활 마시로다 남의 나라 음식을 즐기는 사람 고구마의 별맛을 어이 알소냐 구미가 부쩍동에 다시 한 봉지 따끈따끈한 큰 고구마 고구마요 큰 고구마요 훌훌 불며 먹는 민족의 향취로다 우리 생활 맛이로다 배고파 애우던 때시 오늘은 맛으로 먹어본다네 생활은 흠성이고 웃음 넘치니 따끈따끈한 큰 고구마 고구마요 큰 고구마요 훌훌 불며 먹는 향치로다 우리 생활 맛이로다 훌훌 불며 먹는 민족의 향치로다 우리 생활 맛이로다 이상 노래 뮤곡 보내드렸습니다.